잡아서 30분 안에 미쳤냐면서 화장 다시 했잖아 106호마치 인터폰 할게 더 끊는 재미없어 그치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 말만 거창하게 한 느낌이 들어 구체적으로 설득시키고 싶어 When the sun goes down 수많은 과의 신중함을 잠수키 해도 오늘 밤은 예배 세번 같은 어둠이 창피함에 가려준대도 나중 가서 태도 안 바꿔 절대로 미리 반지를 끼워줄게 묶은 상태로 놀래줄 수 있어 내게 하자 넌 모르던데 오케이 표정이 몇 가지인지 음역대는 어디까지인지 한마디도 안 꺼내고 주문 주고받지 살짝처럼 보는 합은 있지 성격뿐만 아니지 2인 1조 will own each other 오늘 밤 널 갖고 싶어 불타는 사랑